밝은 눈 내게와 싱그럽게 활짝 피어나 이슬을 좋아하던 너의 홍조띤 얼굴에 취해가 가녀린 뒷모습 행여 그림자라도 다칠까 너의 뒤를 조심히 따라 그렇게 내게 물들어가 사계절 봄이 있어 포근하던 난 네가 있어 봄을 품은 따스한 온기를 담아 나에게 미소를 지어줘 추운 겨울 끝처럼 눈부신 그대는 나에게 와 떠는 내 손을 꼭 잡아줬을 때야 시작됐었나 봄 삶이 너무 버거워 가지만 항상 이 남은 맘에 예쁜 꽃 닮은 너가 피어나 날 끌어 안아줬을 때 시작됐나 봄 활짝 웃는 모습 소중한 마음 다칠까 너의 말에 귀 기울여나 그렇게 내게 물들어가 사계절 봄이 있어 향기롭듯 난 네가 있어 봄을 닮은 듯한 내 연기를 담아 나에게 살포시 안겨줘 신 그대는 나에게 와 떠는 내 손을 꼭 잡아줬을 때야 이미 시작됐었나 봄 삶이 너무 버거워 가지만 항상 이 남은 맘에 예쁜 꽃 닮은 너가 피어나 날 끌어 안아줬을 때 설레어서 너무 예뻐서 영원히 깨지 않고 싶고 내게 너라는 봄꽃이 지지 않게 빛 되어 지켜줄게 목에 여진 두 손 잡고 약속할게 너만 사랑할 거라고 따스한 봄 어느 날 벚꽃만 가득한 길거리에 예쁜 꽃 닮은 너가 들어와 우리라고 칭했을 때 시작됐다 봄